절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에 별도 따오고 도루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버이 그 사랑 못 잊어 인민은 노래합니다. 오늘도 그리움 안고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장군님 배울 때면 아, 저절로 눈곱이 젖어드는 이 마음. 쏟아져 내리는 비난론을 보시며 노동계급과 함께 밝게 웃으시는 장군님 모습, 아득히 펼쳐진 백리화원을 바라보시며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 모습, 우리 장군님에겐 오직 기쁨만이 있는 듯 병사들 한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 찍으셔도 웃으시고, 아담한 문화주택 새로 일떠선 발전소를 보시어도 만시름 잊으시고 웃으시었나니, 진정 장군님 마음속엔 언제나 만족과 행복만이 있었던가. 그래서 찾으시는 일터마다 처소마다 환하신 미소 남기셨던가. 내 오늘에야 다 알았어라. 우리 장군님 지우신 그 미소 속에 얼마나 크나큰 노고와 헌신이 남모르게 담겨져 있는지. 인민들이 다 자는 깊은 밤, 멀고 험한 북변길 이어가시며 쌓이신 피로를 야전차에 쪽잠으로 푸시던 장군님, 처서의 병사들 찾아 눈비 사나운 전선길 헤치시며 걷고 걸으시던 장군님, 수령님 그 염원 그 리상꽃 피우시려 낮과 밤을 이우시던 우리 장군님, 그런 날 그런 아침이면 오히려 더 밝게 더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인민들을 만나주시고 병사들을 만나주시었나니, 거의 잊을 수 있으랴.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이제는 마음 놓인다고, 인민들이 덕을 본다니 이제는 시름이 풀린다고, 바치신 헌신과 노고를 언제나 웃음으로 고스란히 바꾸시던 장군님, 열과 빛을 뿌려 만물의 생명의 숨결을 부어주는 태양처럼 우리 삶, 우리 운명, 우리 앞날에 행복과 영광만을 안겨준 그 미소는 이 나라 천만 아들 딸들의 심장 속에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나니,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 속에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온 세상이 환하도록 밝게 웃으시는 장군님, 아, 장군님의 그 미소는 강성 번영할 내 조국과 더불어 태양의 미소로 영원히 빛을 뿌리리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전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이란 부름을 그리도 많이 외우시며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 장군님의 한평생의 그 어느 하루 그 어느 한시도 인민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그에게서 이룩하신 크나큰 업적도 인민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장군님을 더더욱 못 잊어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거니,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그 미소, 뜨거운 그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역사를 대두리어 빛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어버이 그 사랑 못 잊어 인민은 노래합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